일상에서 만난 하나님.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. 그 첫 번째 이야기. 파키스탄에 오기 전 기도했습니다. 주님, 저는 무엇을 가지고 그 땅에 갈까요? 너희는 위로하라.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.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. 이사야 40장 1, 2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. 그리고 주일날 방문하게 된 교회에서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.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.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왔어요. 이 땅의 모습은 50년 전의 한국의 풍경입니다. 우리 한국은 130년 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.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가졌잖아요.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은 열방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.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매일 매 시간마다 열방과 파키스탄의 교회와 목사님, 선교사,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.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. 코카알 목사님은 집을 주님의 교회로 들여 2층은 교회로, 1층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어려움과 위협을 이겨가며 출석 성도가 7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. 주님은 특별한 경험도 허락하셨습니다. 3일마다 물을 한 통 정도 데워서 하는 샤워의 즐거움, 아침마다 옥상에 올라 해바라기로 몸을 녹이며 물 한 잔에 감사했습니다. 주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 그동안 저의 재정 사용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. 화요일 밤 4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던 일, 금요일 집회 후 나는 한 끼에 배부른 식사. 한 현지인 성도는 정색하며 물었습니다. 선교사이신가요? 아니요. 그럼 왜 여기 왔어요? 그냥 함께 예배하고 밥 먹고 얘기하러 왔어요. 그랬더니 경계를 풀며 말했습니다. 그러면 선교사네요.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들과 주님을 만난 간증 등으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 다시 오겠냐는 질문을 뒤로한 채 기도하겠다고 답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.